무섭기도 하고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미 아니라 아주 많이 알 것 같아.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너무 아쉬워. 그래. 그런데 오늘 대단한 막을 내리는 날이잖아. 그치.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돼. 정말 궁금하지? 내 힌트를 좀 줄까? 내 그 정보망에 의하면 굉장히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신대. 그래? 정말 기대되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야. 뭐? 여태까지 배웠던 거 총 복습하면서 빙고! 다 물어봐. 빙고! 계속 물어보는 아니셔. 그래? 뭐야? 어떻게 알아? 그냥 지난 시간 복습만 하실 거야. 희망사항인 거지. 아유, 기대된다. 목사님 오셔. 와. 안녕들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이 과목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 즐겁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늘 즐겁습니다. 김상훈 선생 표정이 왜 그래? 아쉬워서요. 아쉬워서요? 네. 진짜? 네, 그럼요. 네. 다음 과목이 또 있으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지내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지난 시간 아주 중요했죠? 네. 복습 한번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십시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뭘 다루었었나요? 생명수를 다루었습니다. 생명수. 생명수의 강. 지난 시간은 우리가 21장 6절에서는 이게 뭐였죠? 생명수의 샘. 아, 샘물. 샘물. 이게 더 강. 크게 되고 확대된 맑은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부터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로부터 나왔죠. 에덴이라고 이게 오늘 22장에서 보니까는 생명수의 강이 되었다. 근데 이 강은 어디 현장을 배경으로 했던 강인가 창세기를 찾아봤어요. 네. 에덴 동산. 창세기의 3장에 2장 3장에 보면 2장에서 3장에 보면 4대 강이 등장을 합니다. 네. 네. 네. 혹시 누가 강 이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유브라데까지는 알겠는데. 유브라데까지 안다고요? 네. 유브라데만 알잖아요. 비손강. 맞다. 비손강. 빗대게. 유브라데. 네. 하나가 뭐였죠? 나 한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강?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봐야 알겠네요. 낙동강? 기혼강. 기혼강. 이렇게 해서 네 개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렀죠. 네. 에덴으로부터 흘렀어요. 근데 그 강이 뭘 의미했던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딜 찾아봤나? 에스겔서 47장을 찾아봤더니 이 강은 되살리고 치료하고 그렇죠. 치료하는 약이 됐다. 약재. 재료로서 용도가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테라피라는 치료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 강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치료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치료. 네. 그래서 아하, 이 강은 이렇게 나쁜 강이 아니고 좋은 강. 우리 인류에겐 굉장히 좋은 정도를 넘어서 절대적으로 회복과 온전함을 위해 필요한 강이구나. 네. 근데 아직도 이 강이 뜻하는 바가 잘 애매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봤죠?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몇 장? 7장. 네, 7장. 7. 예. 7장을 찾아봤어요. 7장에서는 이 강을 성령으로 묘사를 하죠. 보니까 성령께서 이루실 구원의 회복과 은혜와 넘침과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야 합니다. 예. 네.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학기 말고사 볼 때 이거 꼭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기시록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고 네. 네. 읽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을 다 여세요. 선생님도 오늘 이거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교실에 오면서 상당히 좀 감개가 무량했어요. 아, 이 어려운 내용을 부족한 이 선생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하고 1년 시간을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나.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학생들의 아주 진지한 수업 태도가 컸고, 그리고 또 이 공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의 수고가 컸고 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네. 자, 몇 절서부터 보시냐면 6절 저기 정중훈 학생부터 두 네. 절씩 읽었어요. 두 네. 절씩.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느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21절은 우리 전체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4강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다른 강의 시간에 비해서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들여다볼 수가 없고 선생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기 딱 한눈에 그 확인하기 쉽게 첫째 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확증.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한계시록 9절을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계시록의 본론은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났고 네네네. 오늘 읽은 이 분량은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후기, 후기. 후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구조가. 네. 근데 후기라고 해서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의미의 후기가 아니라 중요하다. 본론만큼이나 몇 가지 중요한 매듭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가 방문하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확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 네. 복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뭐요? 긴박성. 네? 오늘 공부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긴박성. 긴박성.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지금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 저를 좀 보세요.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네. 계시의 말씀이다. 근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죠. 네. 무슨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 자,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는?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의 돌아가는. 질서와 내용을 인간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멀리 갈 것도, 온 우주를 갈 것도 없이 우주만큼 중요한 우리 신체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체 구조를 딱 이렇게 보면은 뭐 호리호리한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긴 사람이든 짧은 사람이든 기본 구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본 구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눈썹 같은 건 폼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지, 하나님께서? 아니죠. 자, 눈썹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흘러내리는 땀이 눈으로 안 들어가게 우산 역할을. 내가 그걸 왜 뽑고들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게요. 끝에만 약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불필요해 보일 것 같은 이런 조그만 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무심히 그냥 매달아 놓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 다 설계를 하시고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전부 설치를 하신 겁니다. 또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우주 그 연구를 하는 분들 보면 놀라운 황금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언제 3분의 1. 네. 이런 황금 비율이 있어서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3분의 1의 비율을 통해서 음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음악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체와 우주를 설계하는 데에도 놀라운 비율을 놓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잘 모르죠.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밝혀내는 것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런 온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하세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예요?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30초 동안 시작해가지고 30초 동안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나 할 테니까 이제 30초 후에 이제 물어볼게요. 시작. 네. 자, 30초 지났어요. 네. 네. 지났다고 치고. 빠르다. 30초가 의외로 길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 했죠? 들으려고 했다면서요. 어렴풋이 들리는데 너무 작아서요. 소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2단이 나오고. 자, 상훈아 쌤. 네. 무슨 생각했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이 가서 영어로 잘 듣나. 수업은 똑바로 하나. 잠깐이지만 아들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은 내가 30초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들 생각하셨습니다. 알죠? 네. 어떻게 알았죠? 얘기하셨어요. 내가 열어줬으니까 알았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의 성격은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줘야 아는 게 계십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근데 성경과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더듬어서 깨달아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살려놓고 믿게끔 한다고요. 네.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지와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어느 날 환하게 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 나가서 학위를 10개, 20개 해오고 똑똑해더라도 IQ가 뭐 몇백이라도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확증인데 18절을 좀 한번 볼까요?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획이라도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원전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번역본에는 사소한 오차는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번역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메인 내용을 변개시키는 오역은 안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간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뭐 번역본 이거 시시하고 한글 성경 전부 원서 봐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번역 성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말씀을 안 읽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초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선교 받는 역사 속에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냥 선생님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선교가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1885년도가 이제 공식 기록입니다. 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죠. 근데 1883년, 2년 전에 이미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신기하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 중국 쪽에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선교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온 민족에게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 나오는데 이름이 아닙니다. 직함이에요.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 권서인. 남자들도 있었고 권서 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하느냐? 복음 괴짝이라 그래가지고 괴짝에다가 성경책을 70, 80권씩 메고 전국 방방곡곡을 성경을 전하는 거. 근데 절대 공짜로 주질 않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선교사님이 절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면 귀한 줄 모른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성경을 팔았어.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쫙 이제 예를 들면 노량진 동네에 먼저 권서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성경책을 쫙 이렇게 소개를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그 마을. 그러니까 선교의 전위부대예요. 지뢰 제거하고 네. 길 놓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공병대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네. 권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의견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성경을 전하는 데 애썼고 읽는 데 애썼고 사랑했는가를 몇 가지 그 증거를 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한국 기독교 개척자들에 해당하는 이 권서인들 여기 이제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로스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로스. 로스의 또 다른 편지에 의하면 권서인 류순천은 1883년 고향 평양에 그의 어머니를 병문안 차 방문하였다가 평양에서 성경을 보급하며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서상윤에게 두 상자의 성경책을 주므로 서울에서도 복음 전도가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춘선의 전도가 1885년에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보다 2년이 빨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기록이에요. 네. 거기 또 보면 초기 권서인들은 조선 땅 이외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만주나 압록강 주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는 연평균 30명대를 밑돌던 권서 수나 1908년에는 70명대에 이르르고 이게 1910년 가서는 238명에 육박합니다. 권서인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명, 그 다음에 한 얼마 있다가 70명으로 늘어나고 2년 있다가 238명으로 이 성경을 팔고 전하는 자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권서인들을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제 기독교에서 선발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사람들을 권서인으로 뽑느냐. 1. 격심한 육체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자. 이 끝없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두메산골을 넘고 강을 넘어야 되니까. 매고 또 짐도 매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심한 열정을 소지한 자. 세 번째,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덕망을 갖춘 자. 네 번째, 돈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 자. 다섯 번째, 한문을 잘 알고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춘 자. 그래서 권서인이 되려고 지체 높은 분들 만나면 그래도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노맹자 중국 고전들을 이분이 따로 또 배워요. 이야. 성경을 팔기 위해서. 이 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리켜, 심지어는 글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아리켜 주어 가면서 성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해가 바뀌면 결심들 하잖아요. 근데 작심 며칠이에요. 3일. 자, 따라서 하시죠. 작심. 작심. 평생. 평생. 우리 이 사자성어를 바꿉시다. 작심 평생. 네? 내가 성경을 읽기로 했으면 이 성경을 적어도 1년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한 번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성서 학당의 학생들은 두 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사실. 네. 그래야 이 공부를 또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이 성경 기자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그 확증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여기 보시면 10절부터 읽죠.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명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 전부 행위를 강조하죠. 네.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네.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아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죠. 어느 그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총각 주인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질고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여자 노예는 발신음을 떠다드리고 밥도 지어다 드리고, 노예니까 그냥 해야 돼요. 네. 의무적으로. 네.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 아들이 그 가여운 여자 노예를 네. 사랑하게 됐어요. 아이고. 뭘 아이고 아이고. 사랑하게 됐어요. 왠지 느낌이 추노 같은 느낌이. 뭐 같은 느낌이라고요? 아, 추노라고요. 예. 난 추노 잘 몰라요. 예. 예. 사랑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 여자 노예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여자 노예는 너무너무 황송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둘이 부부로 맺어졌어요. 그 극진한 주인 도련님의 사랑에 이 여자 노비도 마음이 감복해서 지금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그저 내가 의무적으로 섬겨야 되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도 일은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죠. 일은 똑같죠. 네. 여전히 남편을 섬기는 일은 있겠죠. 네. 옛날에 하던 일도 그대로 하겠죠. 네.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차원은 다르죠. 다르죠. 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왕 가짐이 다르죠. 얘기를 해보세요. 네? 얘기를 해보라고. 어, 그때는 노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는 우흠. 그게 하나의 기쁨으로 다가오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말이 원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순이 바뀌었다. 어순이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 어순이 바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뭐란 뜻입니까? 복이다. 복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의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도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눈뜸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네.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를 맺자가 우리의 주장일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임의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맞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안 붙어있는 자예요. 안 붙어있는 자예요. 자, 우리 한 군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장.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몇 절을 읽냐면 3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 네. 찾았어요? 네. 네. 읽어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거기 무슨 교훈이 나와요? 다른 교훈. 교훈. 자,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 나와요. 다른 교훈. 그 다음에 몇 절을 읽냐면 우리 저기 옆에 우리 반장 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것도 무슨 교훈이 나와요? 바른 교훈이 나와요. 자, 여러분.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 저기 박진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계속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수고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처럼 기록을 했죠.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자, 이 본을 잘못 생각. 이 본은 말 그대로 샘플이라는 말이지 네. 본받아야 할 본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왜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뚱딴지같이 꺼냈을까?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가슴팍에 들어가 심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그 능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그게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히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정도 바뀌었다 자기 자랑하려고 써놓은 본문이 아니라 네. 무슨 본문이에요? 그 복음의 바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변했대는 어떤 내 의지에 초점을 두고 쓴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여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저 뒷줄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을 다시 한번 넘어가십니다. 2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한번 누가 김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런 말 들으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시컨 주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 얘기해놓고 결국 끝은 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이 끝나면 이게 뭔가. 그러나 이 말은 행위의 결과로 우리의 여부가 갈라진다 그 말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그분의 말이 명령되어지기 전에 사랑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이제는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네. 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 나는 뭐와 뭐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얘기를 해놓고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조건과 근거와 실력과 여지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알파와 오메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제대로 알고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환란이 오거나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귀가 가벼워져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흔들거리죠? 네. 그 원인은 하나예요. 말씀 속에 담아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말씀. 성서학당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성서학당 나와서 말씀을 똑바로 알고 구원의 문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랑을 주신 분이며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이 내게 어떤 온 인생에 여파가 있는 사건이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알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마지막 절, 20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이제 종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죠? 네. 세 번째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긴박성. 자,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그 시간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시간이 언제냐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말론적인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 역사가 맞춰지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신랑이신 그 아버지만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내게.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그 오해를 가졌던 사건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 빨리 찾아보세요. 반장. 사도행전 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보세요. 이 말이 왜 나왔어요? 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자,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네. 시간. 네. 언제입니까?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수업 이제 끝나고 거의 이제 종례 시간 거의 다가오고 이제 종례만 마치면 집에 가는데 꼭 어느 학생이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네. 이런 맹꽁이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요. 불입한 곳에 다른 애들이 막 끌죠. 네. 아우 저거를 거꾸로 매달 수도 없고 아이고. 화가 나죠. 근데 어떤 애들이 화가 날까요? 안 해요. 그렇죠. 숙제 안 해온 애들이 뒤에서 열을 내고 있죠. 근데 꼭 그런 질문을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숙제한 놈들. 숙제한 놈들이 아니고 숙제한 학생들. 숙제한 애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 말은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지금 오셔도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맞을까요, 과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오시는 거는 베드로서에 보면 더디 오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물론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누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생각해. 네,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양극이 있어요. 양극. 교만한 사람들은 지금 안 오시나? 그러나 환란이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환란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질퍽거리는 사람들은 조금 늦췄으면 좋겠죠. 그래서 대개 인간이 양극단의 종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쪽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님은 어느 날 오신다. 그래서 그 어느 날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모처럼 살라고요? 마지막. 네. 항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마지막처럼. 예. 오늘이 마지막처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오시더라도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네. 그런 그리움, 그런 기다림. 그래서 누군가,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과 믿음은 긴 기다림의 싸움이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이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은 역사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믿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네. 오늘 마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부를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예고하셨죠? 그렇죠. 예. 제가 또 악보를 다 준비했습니다. 반장이 아주 준비를 잘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예, 예. 뭐 아무나. 기타를 준비 안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반주가 없으니까 네. 그냥 우리 생음악으로 예, 예. 예. 자, 누가 한번 첫 입을 잡아보고 우리 그 찬송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을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장인과 사위, 2번 아버지와 아들, 3번 형과 아우, 4번 스승과 제자.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땅에 임한 하늘, 김민웅 목사님의 창세기 이야기, 류영모 목사님의 사사기 새롭게 보기, 성실홍 씨 제공 성서학당 타월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